남조선 언론들에 의하면 11일 박근혜 육도위원회에 저속한 퇴진을 요구하는 15차 범국민행동이 남조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었습니다.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주최하에 80만 6천여 명의 각계층 군중이 촛불을 들고 투쟁의 고리들에 떨쳐나섰습니다.